날 추억은 찾을 수 없나 당신과 나의 꿈 같은 나날들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올 것만 같은 그리운 시절에 아름다운 내 사랑아 지금 이 마음 이윽기롭나 당신의 마음 지금은 어디에 속에 흐르는 마음 당신의 마음 찾을 수 없나 당신과 나의 꿈 같은 나날들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올 것만 같은 그리운 시절에 당신의 마음 지금은 어디에 추억 속에 흐르는 마음 당신의 마음